수 있는 그림이라도 되고 싶어. 사모하는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되고 싶어. 있는 인형이라도 되고 싶어. 사랑받을 수 있는 어여쁜 꽃이 되고 싶어. 사모하는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행여 그대 더 멀어질까 두려워 나 그저 그대들의 피는 한 송이 꽃이 되고 싶어 그대 사랑받을 수 되고 싶어 그대들의 피는 한 송이 꽃이 되고 싶어